해. 네 손이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태풍이 해. 너의 미모 너한테 싹이게 연예인보다 예뻐 자리태 LA. That girl, that girl, that girl, that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